구름 저 멀리 해를 가리고 그대 홀로 있을 때 내게 말해요. 그대를 위로할게요.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 밤 지샐 때 내게 말해요. 그대 친구 될게요. 세상은 외롭고 쓸쓸해.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. 그대 멀리 떠난다 해도 난 언제나 그대 곁으로 언제나